제5차 전국 어린이 바둑 경기가 10일부터 17일까지 평양의 태권도 성지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바둑 경기에서는 소학교 1, 2학년의 학생들은 1급조에, 유치원 높은 반까지의 어린이들은 2급조에 망라되어 남녀 개인 경기와 남녀 단체 경기 등의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우승한 선수들과 단체들의 상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